수 AM and PM. Let's go. Dear my girl, 나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던 그때 나도 모르게 너에게 못되게 굴었었나 봐. 왜 이제 와서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아파와. 이미 떠난 널 붙잡고 싶은 맘뿐이야 제발. 널 처음 만났던 그곳엔 아직도 너의 숨결이 느껴져.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가까이 다가와 수줍게 날 바라보며 웃던 너. 자꾸만 떠올라 표정은 지워도 추억은 지워줘. 내 가슴 속에 맴도는 너. 잊어야만 하는데 잊혀지지 않아. 왜 바보같이